눈이 내리던 날에 우연히 너를 만나서 잘 지내냐는 그동안에 너의 안부를 묻다가 아직 너 혼자란 말에 내 입가에 웃음이 흘러 이런 날 보면 웃진 않을까봐 나 괜히 걱정이 돼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는데 다만 널 보고 싶은데 너에게 늘 바보 같은 나라서 한 번도 못한 그 마음 널 사랑해 널 사랑해